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고 신효순 신미선 15주기 추모행사 공동준비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두 여학생을 장갑차로 깔아 무참히 학살한 미제 침략군의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